그게 아니야? Okay. 싱가모카마야리 아줄라게 미치마 카네자산이조사비리 비리에비아마루마 아린세조리 에스티니나코이타무바마 아티카라가나리 아가사와베리모카마 야콘촌이랑고리왕데 나코와 카리파나네냐게 고요비리즈라존남나게 고모비리고메마보방게 카치토리아모세노노바방게 툴리무사이고무반난게 제라콘나니세카웨참난게 우리제세라존마나웨 가수미레 무모치마과소리주사 저리 风里面的来别人我那我不忘给告诉别人诉一声我们寂寞过错连心上저리风里面的来别人我那我不忘给 kufuna pablo entuno rajena ganda bechara oli como cuando mani weba kwata bechara kalinaze oli me bugumu eh oli wa kwata kono se kono tayo zane buguma sina beye beso biringa mama piandege eh atotsu galo tso tolinga kale tswa malaika Mamma, so come and roll in a body. Oh, what's the money to the cabua? Kalemo, quando lavo, you tell us, Jeraja. Ever covet and call a cup of cigarette. What's that? So, when you will cover my gold, get a job. Yeah, now, God, and see who you are. Oh, Kasumire, Kasumire, Kasumire, Kasumire, Kasumire, Kasumire, Kasumire, Kasumire, Kasumire, Kasumire, Kasumire, Kasumire, Kasumire, Kasumire, Kasumire,